always know I wanna love you I lay my love on you baby I love you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내 심장은 놀래 내 눈은 1분 동안 멍해 너의 예쁜 눈에 반해 날 어지럽게 만드는 너의 몸에 볼륨감에 취해 나 이젠 없이는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일삼일 사랑 날씨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 해피 사랑 말고 오케이 넌 너무 신처럼 물들어 지워지지 않지 I love you 넌 올리비아 핫샘 미소 섹시한 느낌은 말을 잇몰라 언제나 내 주머니 속 너의 손을 넣고 걷고 싶고 난 너와 영원히 함께 너의 반쪽이 될게 너만의 한 남자 될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너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 쉽고도 흔한 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오직 너만을 위해 있는 말 천번을 외쳐도 모자란 말 속엔 오직 너뿐이야 You're my love 오직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 노래 나 오직 너의 사랑만 원해 책을 봐도 하나 둘 너의 얼굴 TV 켜도 온통 너의 얼굴 지금부터 너와 나 데이트 출발 랄랄라 정말 기분 좋네 우리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기 그리고 신나는 롤러코스터 타기 아름다운 밤 근사한 저녁 식사 널 위해 준비한 멋진 불꽃놀이 언제나 너의 등 뒤에서 널 안아줄게 난 오직 너만 바라볼게 너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고 지옥이라도 난 천국 사랑한다 말할게 널 사랑해 들리는 오직 너를 위한 나의 노래를 한 남자의 진심을 너에게 들려줄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 편이 될게 100번을 외쳐도 1000번을 외쳐도 모자란 말 Let's go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Love, yeah.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싶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고 싶고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보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하고 싶어 100번을 외쳐도 1000번을 외쳐도 모자란 말 Let's go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들리니 You You're my one love I'm crazy for you P.S. Love you